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었다면 23편과 24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장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영광스럽게 계시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 승리는 가볍고 천박하게 소리지르고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동요하지 않는 고요한 침묵이 있는 승리의 누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승리는 받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서 승리자는 고요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가 고요하게 침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도 합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이 오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 문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23편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유명한 시편. 하나님을 아는 참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만족이 너무나 커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은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초장에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성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내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실 것을 그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그 말을 듣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비록 지금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불평과 쓴소리를 뱉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이 내 인생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따라오실 것을, 쫓아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그 승리를 기념하고 누리며 말할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입니다.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지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 어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혈통적이거나 인종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을 잘 암송한다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거나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준다거나 설교를 잘한다거나 친절하고 조용히 산다거나 과학적인 지식이 많다거나 언어를 많이 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오직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모두 순결한 자들이다.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행위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어서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습니다. 그들은 껍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을 추구합니다. 거짓 맹세치 않는다는 말은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말은 맹세나 서원처럼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입술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에 불문하고 거짓을 금하고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 자가 진실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그 일을 합당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그 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찾고 구한다 라고 6절에 말씀한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24편의 뒷부분 7절에서 10절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마치 영광의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찬송하는 대목입니다. 고대의 문들이 마치 그 스크린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문들은 들어오시는 왕 앞에서 마치 사람이 머리를 들듯이 들어 올려집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그 왕이 누구신가 하고 문지기가 묻습니다. 그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되어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오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모든 문들은 다 열리게 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인의 마음 문에 들어오실 때 죄인들은 그 마음의 문빗장을 뽑고 그 문들을 다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문을 영원히 드시며 저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오시는 승리하신 왕 앞에 고백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저희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쫓아오실 것을 저희가 알고 마침내 저희의 인생 마지막에는 주님 만날 때에는 주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사는 삶이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